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국의 벗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인류 역사의 김일성 주석과 같이 장관기간 당과 국가 건설을 승리로 영도하시어 자주위협 승리에 강력한 정치적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정치가는 없었다고 했으며, 일본 에임의 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는 역사에는 사상가들과 영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김일성 주석처럼 인류 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신 위는 없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조종자와 조선과의 친선협회 베일즈크지부 대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